소리가 들리면 그땐 내 숨소리가 가빠져. 그래 꽤나 오랜 시간을 나조차도 모르게 너는 날 물들여갔나 봐. 어느새부터일까 나의 시간은 너를 따라다녔고 아직 오지도 않은 넘는 날이 벌써부터 겁이 나. 거짓말 같이 너에게 다 정해지는 나를 보며 넌 뭐가 있는 걸까. 왜 자꾸 나는 너를 따라 변할까. You take my breath away. 더 많이